달려야지 길을 찾아 달려봐 긴 하루를 더 고 굳이 멀지 않더라도 너와 단둘이 떠나 있는 대로 우린 이미 답을 알잖아 공기가 다른 걸 날개를 펴 위대로 fly away 천천히 더 크게 숨 쉬면 돼 hey! 나보다 길어진 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Let's get started 너와 나 둘만 놔두고 밤새도록 더 자유롭게 달려보자고 영화 속에 봤던 거리 hey! 별이 쏟아지는 자리 어디든 말해 줄래 We don't wait so 길에 박힌 계획 따윈 없더라도 너와 함께면 좋아 밤이 돼도 우린 잠들 수가 없잖아 Baby